되기 싫었는데 그래 그렇지 또다시 꿈을 꾼 거야. 꿈인 줄 알았는데 서러운 이름 언제나 현실이었어. 얼마나 살아야만 알게 되는 것일까.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걸 얼마나 기다려야 돌아오는 것일까. 외로운 나에게 그대는 언젠가 한 번은 날 사랑해줘요. 소리 들리는데 그래 그렇지 찾으면 너는 없었어. 떠난 줄 알았는데 잊으려 하면 그때야 다가왔었지. 얼마나